Yeah. Listen careful. My heart is beating because of you. I wanna know what you want, need and love. 너만이 사랑해 부드럽게 달콤하게 내게만 속삭여줘. 살며시 두 눈을 감으면 그 입술이 그 손결이 내 맘에 가득 찰 수 있도록 그날의 입맞춤처럼 두근두근해 네 곁에만 서면 마음이 설레야 조마조마해 내 맘을 들킬까 무뚝뚝한 척해 애타는 이 마음을 모르는지 바보 조금 더 다가와 부드럽게 달콤하게 내게만 속삭여줘 언제나 너만을 사랑해 네 사랑이 네 마음이 내게만 전해질 수 있도록 네 품에 날 꼭 안아줘 Yeah, this is my love song I wanna remember you and me. Yeah, 곱씹어봐서 너를 만날 거니까 내 심장에 너의 향가 비고 now. I guess 사랑이란 건 살짝 녹아드는 마음 이런 것들 너의 입술로 다가가고 싶어 아주 달콤한 캔디 같은 널 내 안에 너를 향해서 운명이라고 나 말하고 싶어 아찔아찔해 날 보는 눈빛에 빠질 것 같아 어질어질해 녹을 것만 같아 못 이긴 척 다가가 입 맞출까 몰라 조금 더 다가와 부드럽게 달콤하게 내게만 속삭여줘 언제나 너만을 사랑해 네 사랑이 네 마음이 내게만 전해질 수 있도록 네 품에 날 꼭 안아줘 처음 널 본 순간 느낌이 칠 때는 내 손을 따스히 잡아주는 기대 달콤한 그 목소리로 내 이름을 속삭여줘 그때는 너무나도 달콤한 햇살 오로지 나만을 사랑하다 해준 말 너를 지킬게 너만을 영원히 지금 앞길을 빛으로 가득히 부드럽게 달콤하게 내게만 속삭여줘 언제나 너만을 사랑해 네 사랑이 네 마음이 내게만 전해질 수 있도록 네 품에 날 꼭 안아줘 내게 마음에 가득 찰 수 있도록 How do you think about your love?